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얼마나 서로를 아쉬워하는지 뒤돌아 바라보면 우린 아주 먼 길을 걸어왔네. 조금은 여유진 그대의 얼굴 모습 잊힘 속을 걸어가며 가슴 아파